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중국, 동북 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8월 10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시각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넣어주실 때도 그랬죠. 살리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자유로 종이 되는 죄인의 선택을 하고 말았죠. 이 죄에서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불순종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사랑을 주어라.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변함없을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대한민국 청년부 예배에서 이 찬양 참 많이 들리죠. 서동석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친숙한 멜로디로 시작하는 복음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중파 1566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극동방송은 1년 365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찬양 신청, 그리고 북녘땅에 계신 가족분들에게 사연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우편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연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혹시 중국에서 사연 혹은 해외에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국제우편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찬양과 찬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북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곳에 탈북자들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복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준비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지금 현재 그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가지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앞날에 한국 통일을 허락하실 때 북한에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키우는 데 제가 지금 현재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통일을 허락하실 때 정말 남북이 하나같이 그 주님 앞에 정말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그려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간증을 마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황국명 목사의 음성으로 보혈을 지나 복음성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박강성의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최근에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아,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 약 130에서 14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북에서 어떤 방송을 원하고 계실지, 극동방송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지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향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는데 많은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북녘 땅에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방송을 처음 들으시거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기 위해서 주파수를 찾으시다가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정말 쉽고 친절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데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정말 그것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방송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비치시며 우리 소망 대신 찬송가 288장, 통합찬송가 204장, 김현심의 음성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무에네, 앞서 찬송은 나무에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통합찬송가 94장에 수록된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항상 시작부터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굉장히 두꺼운 이 성경책 거의 끝에 가서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또 신약성서 끝까지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는 단 3년간의 공생에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이 요한복음까지 해서 총 4복음서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주인공인데도 이렇게 등장하는 시간이 짧은 분은 문학이나 음악이나 뭐 소설 어디에도 예수님밖에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등장하심만을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예언자들, 뭐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암시나 말씀을 통하셔서 계속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늦게서야 등장을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의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직접 증거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에 적혀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썼던 성경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진실로 그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계시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녘땅에도 여전히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믿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서울바하 합창단의 음성으로 찬송가 545장, 통합 찬송가 344장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어서 에덴의 음성으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통합 찬송가는 447장에 수록된 찬송입니다. 아, 웅장한 세션으로 찬송을 함께 하셨네요. 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대전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본문으로 합니다. 이방인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여덟 번째 환상으로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시온산과 감람산이 있죠. 이 두 산을 심판의 자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산을 구리의 산이라고 하죠. 구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네 병거는 뭡니까? 이 병거는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이후로 일어나는 제국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노마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메데파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헬라는 메데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노마는 헬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네 개의 병거에는 네 종류의 말이 끓고 있습니다. 붉은 말, 검정 말, 흰 말, 어룽진 말. 붉은 말은 일반적으로 피 혹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검정 말은 기근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 말은 평화적인 제국을 의미하고 무혈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롱진 말은 아마도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역사적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영들이 바로 내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 병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땅 위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내 바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죠. 자, 6절, 7절에 보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지역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뚫고 온 땅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는 시원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결코 눈감아두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죄를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심판하시든지 그래야만이 마음이 시원하고 쉼으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끓게 만드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답답하게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5절은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 가운데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멸관을 만들어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죠. 자, 이 네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성전 재건이 계속 지체되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물질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헌신을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힐렘이라는 말, 헬데라는 이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죠. 또 도비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다야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친척이든지 자기 배경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알아준다고 하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자도 많고 회의하는 자도 많지만 그러나 헌신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왕유관을 씌웁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는 여호수아 제사장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제사장과 왕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더 멀리 바라볼 때 제사장과 왕의 직책을 동시에 감당할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제사장이오 선지자이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 12절에 순, 즉 싹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순의 이미지는 정말 순하다는 것이고 철의 이미지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순으로 표현한 적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곤 모양도 없고 흉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대단히 소박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데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주님에게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비천한 사람들 노예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단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선전하는 전도보다도 21세기 전도 방법은 조용한 전도, 파고드는 전도, 매력있는 전도, 아름다운 전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인격적인 전도, 그런 전도 방법이 오늘 앞으로 세대의 전도 방법입니다.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도 조용하게 접근하여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열려진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는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사람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네 사람의 헌신을 특별히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북한의 간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만약에 그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든 그때는 반드시 역사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간부님들에게 부탁드리건데 인민에 대해서 잔인하게 학대한다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된 북한에서 또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도 유념해 주십사.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 이 고백이 정말 우러나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남들보다 조금은 더 가지고 싶고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근심이 더 없었으면 좋겠고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오직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것을 정말 채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제가 올랐는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지만 아마 우리 지하교회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복음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8월 10일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가운데 놓여있죠. 이제 휴가철도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새벽에 또 방송을 무심결에 틀어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쉬시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요. 테너 김인성의 음성으로 어서 돌아오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좋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 안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도 나간 자식 보라